하늘과 흰 구름에 그대의 사랑을 묻고 싶소.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슬픔은 사랑이었지요. 그대 여름과 봄 대신에 겨울에 미소를 주시었죠. 햇살 같은 미소라 내 맘에 커지던 눈 이름으로 내 생에 꽃해라 더불어이여 가을 아리한 노래처럼 숨겨.